출산 준비부터 육아, 교육까지 미베 베이비 엑스포가 8월 6일부터 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엄마와 아기를 위한 다양한 신제품과 정보가 소개되는 미베 베이비 엑스포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검색창에 베이비 엑스포 미래 전람.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요, 지금보다 450원이 오른 6,050원으로, 시간당 6,0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의 앞자리가 처음으로 이제 6자로 바뀌게 됐는데, 하루 8시간을 꼬박 일해도 5만 원이 채 안 된다는 사실에 불만인 분들도 많고, 또 반대로 내년에는 또 직원 월급 더 올려줘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인 자영업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급이든 월급이든 이게 임금을 얼마로 할 건지는 참 중요합니다. 경제의 중요한 축인 소비와 성장의 원천이 되는 게 근로자들의 임금이고, 또 힘을 솟게도 하고 반대로 어깨를 늘어뜨리게 하는 것도 바로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최저임금을 노동계 의원 위원 9명, 경영계 위원 9명, 정부 측 위원 9명, 이렇게 서로 27명이 토론하고 협상을 해서 안 되면 마지막에 다수결로 결정하는데요. 늘 되도록 많이 올리려는 노동계 측과 또 가급적 안 올리려는 경영계 측, 양쪽 모두 서로 한쪽의 의견에 동의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매년 협상 시한을 넘겨가면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정부 쪽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사실상 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결과에 만족을 하지 않죠. 올해도 노동계 위원들이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법을 좀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프랑스처럼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이건 통계로 나올 테니까요. 그거에 50%로 정하는 방안도 있을 거고, 뭐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올리는 것도 뭐 방법이면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혹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십니까? 좋은 생각 있으면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시죠. 예, 미국에서 요즘 새로 뜨고 있는 의료 산업의 트렌드를 오늘 좀 알아볼까 하고요. 정부가 이달부터 9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깎아주고 있는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기도 한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오늘 이 얘기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유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는 퀴즈 오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11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잠깐 들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대한민국 최초 생명보험사 한화생명과 함께합니다. 네, 해외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비즈니스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적용할 만한 게 없는지, 또는 미래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 간접적으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트렌드 리포트, 오늘도 문스타트업 연구소의 문형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장비, 헬스케어 이쪽 시장의 비즈니스 트렌드, 뭘 좀 연구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네.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것들이 주로 이제 상용화되고 어떤 게 핵심이 될지 이제 이런 것 좀 보려고 그래요. 네. 최근에 저도 이 매체에서 기사란 걸 본 것 같은데, 헬스케어 관련해서 미래의 주가가 오를 것 같은 회사 3개를 이제 그 물론 이 매체에서 주관적으로 뽑은 거겠습니다만. 네. 스위스 회사의 로쉬, 이건 뭐 제약회사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IBM이라고 하는 회사, IT 기업으로 알고 있는 두 회사를 꼽았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궁금하던데. 네. 왜 그랬다는 거예요? 일단 로슈는 뭐 제약회사인데, 하고 많은 제약회사 중에 로슈를 꼽은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 매체에서 주가가 상승할 메디컬 회사, 이렇게 선정을 했었는데요. 네. 로슈라는 회사가 여러 분야의 약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하는 분야가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퍼스널라이즈 메디슨 해가지고 각 개인에게 DNA나 그 부모의 유전자에 맞춘 특화된 약을 만드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한의원에서 개인에게 맞는 약을 조절해 주잖아요. 근데 알약 같은 것을 개인에게 맞춰서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두통약이다. 그럼 우리는 뭐 무슨 약 주세요? 그럼 약국 가서 똑같이 그 약을 문 소장님도 똑같이 먹고 제가 머리 아파도 그 약 먹는데. 네. 아, 문영진 소장은 예를 들면 이러한 유전 인자가 있으니 두통약은 요거. 네. 맞춤형 약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두통약 같은 거는 일반적인 약이 다 가능하니까. 예. 유방암이라든가 조금 심각한 병에 대해서 따로 잘 듣게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어떤 특성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예. 뭐 이름이 허셉틴, 퍼자타 이런 식으로 예. 특별히 이름을 지어놓은 약이 있는데 그 약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네. 안 그래도 저 제약회사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요즘 신약 만드는 회사들의 고민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 신약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주면 굉장히 잘 났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전혀 차도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항상 그게 이제 고민이 있고 그래서 네. 또 환자 입장에서도 그럼 이 약이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먹으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약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결국은 개인에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다. 이제 이런 차이로 인해서 맞춰줘야 되겠다 이렇게 발전하는군요. 일부분을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로슈 같은 경우에는 약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진단에 대해서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예. 진단을 해서 그 진단한 결과를 약에 적용하는 그런 강점이 있는 거죠. 야, 이러면 약값이 많이 비싸지겠어요. 물론 양복도 맞춤 양복이 비싸긴 합니다만 네. 약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싼 이유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 10억 명이 똑같은 약 먹으니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건데 네. 이건 한 명당 약을 똑같이 하나씩만 만들어야 되니 꽤 비싸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두통약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싸게 먹지만 예. 그 좀 어려운 질병들에 대한 약들은 또 비싸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겠죠. 사실은 뭐 네네. 싸고 안 낫는 약 먹는 것보다는 그렇죠. 뭐 제약회사는 그렇다 치고 네.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로봇 청소기도 만들고 뭐 이런 회사인데 그래요. 왜 동그란 원판형으로 생겨가지고 사람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조그만 기계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유명한 회사죠. 예. 그런데 이 회사가 헬스케어, 의료 메디컬과 관련해서 이 회사를 주목해야 된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최근에 의료계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그 원격 진료죠. 예. 근데 이제 법규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상용화가 많이 못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근데 미국의 아이로봇에서 만든 RP비타라는 그런 모델이 있어요. 라면 상자를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은 거에다가 모니터를 머리처럼 달아놓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2013년에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료기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으로. 이 로봇가 해주는 건 뭡니까 그러면? 머리가 전체가 모니터예요? 예, 머리는 이제 그 의사가 있는 사무실하고 연결을 해서 의사의 이미지가 나오게 돼 있고요. 이제 바디 몸 부분에는 뭐 청진기 기능도 있고 초음파 예. 같은 것도 있어서 간호사라든지 도와주는 사람이 그걸 환자에 대주면 의사가 청진기 소리를 멀리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원격 의료인데 네. 그 컴퓨터 모니터에 청진기 달려 있는 거면 될 텐데 굳이 로봇을 만드는 이유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병원이 7층이 넓다라고 할 때 간호사가 네. 여기를 딱 지정을 해주면 그 로봇이 알아서 찾아갑니다. 아 A방 침대에 있는 데이빗 환자 오늘 지금 이제 진료 보겠습니다. 그럼 로봇이 가서 네. 아. 그럼 의사는 뭐 그 층에 없어도 되고 다른 층 자기 방에서도 필요할 때만 이렇게 쳐다보면 되고 네. 환자가 부를 때도 이렇게 부르면 아. 로봇이 저절로 가는 거죠. 환자가 직접 움직일 수 없으니까 네. 의사가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보세요. 자, 이제 그걸로 청진기를 가슴에 대 보세요. 이걸 환자가 일일이 못 하니 네. 그렇군요. 로봇 기술하고 결합을 해야 된다, 원격 진료는. 그렇죠. 이것도 이 회사도 인터치 헬스라는 그 미국의 그 의료 쪽의 회사랑 같이 손을 잡고 개발을 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한 달에 한 4,000불, 5,000불 든다 그래요. 운영한다는 건 저 병원 하나에 이 로봇 하나 움직이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로봇이 그 성장세가 크게 유지된다는 그 전망된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 현재는 사용이 제한적이긴 한데 뭐 그 건강 보존 센터라든가 아니면은 또 요양원 같은 데서도 예.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겠네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의 의사가 다 상주할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마다 또 불편한 분들 다 이제 거동 불편한데 다 이렇게 앰뷸런스 불러서 왔다 갔다 하기도 또 그럴 거고 그러다 네. 보면. 더 케어가 좀 부실해질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네. 로봇이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의사하고 이렇게 또 원격 진료하게 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용만 조금 내려가면 집에서도 사실은 이런 건 갖다 예.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좀 예민한 것이 이제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환자의 편의성만 보면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 좋지 뭐 이런 뜻인데 네.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환자를 또 봐야 되는 거하고 또 모니터 화면이 또 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또 진료권 이것도 네. 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칫하면 부실 진료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이게 또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이제 이런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얼굴 직접 보고 손 이렇게 만져주고 하는 그거는 뭐 대신하기 어렵겠죠. 우리나라 이거 아직도 논쟁이 안 끝난 부분이죠. 네, 네. 그래요. 마지막 회사는 IBM. 네, IBM. 이 회사도 제가 알죠. 컴퓨터 사면 이게 딱 그 그랜드파더 증조 할아버지 같은 그런 회사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이 회사도 헬스케어 쪽으로 뭐 좀 고민을 하나 봐요. 그렇죠. 그 AI라고 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을 사용하는데 앞서 있는 회사인데요. 예. 전에 체스도 했었고 또 제퍼디라고 미국에 많은 그 말 단어 맞추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그런 게임에 이 그 왓슨이라는 IBM의 로봇 AI가 출시를 해가지고 이겼었어요. 사람을 예. 이겼었습니다. 예. 근데 이 왓슨의 큰 기능은 공부를 해서 그걸 축적을 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예.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은 그 내과 의사가 한 9만 명 정도는 부족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족한 의사들이 판단해 주는 역할을 이 왓슨 같은 게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컴퓨터가 의학 네. 공부를 해서 네. 환자를 본다고요? 그렇죠. 환자가 가서 내가 배가 아픈데 뭐 열은 어떻고 그리고 귀는 뭐 괜찮고 이런 것들을 상황을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왓슨이 물어보겠죠. 그러면 듣고 그 AI가 판단을 해주. 그러면은 지금 장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장약을 가서 이 약을 사세요. 이렇게 진단을 해주는 거죠. 아니 좀 환자를 직접 안 보고 네. 모니터로만 보는 것도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원격 진료가 이제 논란이 있는 건데 네. 심지어는 의사를 대체한다고요 컴퓨터가? 네,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건 의사 선생님들이 들으면. 이게 기술이 어디까지 왔어요? 언제 상용화된다는 겁니까? 그럼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그 미국에 있는 메모리얼 슬론이라는 병원에서는 예. 암 쪽을 진단하고 또 환자들에게 그 처방하는데 네. 이 AI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의사들이 같이 지원도 하고 진행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긴 하지만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암을 진단하는 데 사용한다고요? 특히 그것도 감기도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의학 논문이라든지 전문 내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데 네. 이 AI는 왓슨은 수백만 페이지를 몇 초면은 본다고 그러거든요. 최신 의학 기술을 매일매일 습득할 수 있다. 네, 그걸 바탕으로 옛날에 쌓였던 것을 더해서 판단을 해주는 거죠. 무슨 검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저도 저 이제 동네에 자주 가는 이제 뭐 주치 개념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런 의사 선생님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분 대개 이제 가끔 나와서 이제 이야기해 보면 일과를 알아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사시는 분이긴 한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네. 요즘 최신 의학 저널이나 이런 거 보면 두껍게 나오는데 네. 저거 다 언제 보시나?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판단을 알아서 하시기도 하고 막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과연 한 10년 전 기술로 진단받고 치료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게 걱정된 분들이라면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이 로봇가 더 나을 수는 있다고 생각될 텐데 네. 아이, 불안할 것 같은데요. 저라면 그래도 사람한테 진단받고 싶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람한테 갈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이게 많은 부분을 대체하거나 보조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저 국민 건강보험 이런 거 저 도입하면 미국에서 네. 대중적으로 싼 거는 이제 컴퓨터 의사가 알아서 보고 네. 조금 좀 비싸거나 좀 고급스러운 것만 복잡한 것만 사람이 보고 뭐 이럴 때도 있겠네요. 이럴 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래의 의료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의료 방법뿐만 아니라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와 있다고요? 이 현재 기술이나 혹은 상용화되려면 일정이나 이런 게요? 일정은 아직 안 나와 있지만 현재 네. 일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상용화되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문스타트업 연구소의 문형진 소장과 함께 요즘 최신 의료기기의 트렌드 살펴봤습니다. 이게 의학 기술이라 이게 자칫하면 또 이게 전문적인 분야라 또 충돌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도 어쨌든 다양한 IT 컴퓨터 기술들이 의학계에 결합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고 하니까 또 흥미있게 좀 공부를 앞으로도 해봐야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형진 소장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요즘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경제 교과서의 내용을 통해서 또 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다시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손에 잡히는 수능 경제, 오늘도 EBS에서 수능 경제 과목 가르치고 계신 문병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2주에 한 번씩 뵈니까 뵐 때마다 더 반갑습니다. 아, 네, 저도 그렇고요. 오늘 주제는 어떤 거 갖고 오셨어요? 네, 이제 뭐 저도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또 이제 또 이렇게 경제 코너를 또 같이 이진우 기자랑 같이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요. 또 강의하다 보면 이런 경제 이론이 이렇게 현실에 딱 들어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경제 원리를 이렇게 일상에 적용하다 보면요, 조금 이렇게 엉뚱한 상상까지도 해보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좀 젊은 남녀분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건데 데이트의 경제학, 즉 연애의 경제학입니다. 연애할 때도 저 경제 원리가 적용되더라. 네, 그렇다 이거죠. 네. 오.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남녀 간의 연애도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경쟁 원리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근데 경제학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경쟁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연애도 기본적으로 경쟁 원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학과 좀 유사한 점이 있고 경제학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이진우 기자님이 한번 보실 때요, 연애의 바탕이 되는 그런 경쟁 원리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 것 같은가요? 해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대개는 뭐 저 초기에는 밀당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게 너무 심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안 하는 것도 안 좋고. 그게 어렵죠. 보통 이런 홈쇼핑 같은 데서 보면 네. 뭐 저 딱 20개 남았습니다. 뭐 이런 게 일종의 그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밀당이잖아요. 그쵸. 이거 좀 내가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네. 느낌 주는 거. 뭐 그런 거 정도가 연애에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남녀 둘 사이에 어떤 그 경쟁 구도가 있죠. 밀당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예. 근데 이제 그 경쟁 구도가요, 남녀 사이 딱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 둘만의 관계 또 누군가가 껴들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삼각관계 또는 뭐 짝사랑하는 관계가 이렇게 물리고 불리면 사각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오늘 또 문제를 하나 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우리 연애 어떤 데이트할 때 경쟁 구도를 시장으로 만약에 경제학에서 시장으로 구분한다면 경제학의 어느 시장에 해당할까? 우리가 좀 몇 번 다뤘던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시장의 종류가 뭐 독점 시장, 과점 시장, 아. 그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연애 구도, 경쟁 구도는 어느 시장에 해당할까? 삼각관계, 뭐 사각관계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네네. 경제학 개념으로 옮겨와서 시장으로 본다면 네네. 이 무슨 시장이겠습니까? 네네. 이런 게 수능 문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제가 좀 변형한 거죠. 그러니까 데이트의 경제학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예.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서 시장이 어떤 시장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문제가 좀 너무 딱딱해서 한번 좀 바꿔본 겁니다. 보기를 하나 좀 줘보시죠. 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어떤 그 밀당 같은 연애 그 상황의 경쟁 상태를 뭐 방금 말씀드린 시장의 종류가 네 가지 있죠. 뭐 굳이 따진다면 일단 어디에 해당하냐 이거고요. 네. 그렇다면 해당하는 이유를 한번 좀 밝혀보면 될 텐데 예. 기본적으로 시장의 종류가 완전 경쟁, 그다음에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이 있는데요. 네. 그 남녀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연애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냐, 과점 시장이냐, 독점 시장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건 또는 거네요. 독점적 경쟁이냐. 아, 무인도에 예를 들면 두 남녀가 있다면 이거는 독점적 경쟁 시장인가요? 무인도에 있다면 딱 둘밖에 없는 거죠.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뭐 굳이 따지면 독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독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네. 그런데 뭐 반대로 그럼 무인도가 아닌 사회에서는 남자도 많고 너무 많죠. 여자도 많으니까 완전 자유 경쟁 시장 같은데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언뜻 보면 그렇지만요. 세상에는 그 존재한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지만 그렇죠? 누구나 다 자기 짝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런데 실제로 그 남자와 여자들이 각각의 개성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성이 다르다는 건 그 영화 건축학 개론의 그 카피라이트가 있잖아요. 예. 그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자, 들어보셨죠? 한번.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개성 매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예. 이거는 일종의 제품 차별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럼 일종의 제품 차별화. 그러면 치열한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제품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건 완전 경쟁보다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 가까운 거죠. 쉽게 말하면 나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는 네. 어디 가서 나 같은 남자는 세상에 남자는 많으나 네. 나 같은 남자는 드물기 때문에 네. 내가 어느 정도 좀 독점력이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 네네. 근데 여기서 좀 나 같은 남자 하니까 약간 좀 비하적으로 들리시는데 예를 들면 네. 그렇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떤 제품 차별화가 하나하나가 한 명 한 명이 각각의 개성이 제품 차별화가 되고요. 예. 그래서 그 제 눈의 안경이라고 실제로 그런 제품 차별화가 먹히면 실제로 이제 데이트가 이루어지고 또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거기서도 이제 뭔가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네네.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보면요. 예. 만약에 주위에 후배 중에 뭐 좀 짝사랑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또는 실연의 아픔을 느끼고 있는 후배가 있다면 좀 어떤 조언 찾아와서 이제 뭐 선배님 형님 뭐 너무 어려워요. 그런 남자 후배가 있다면 좀 어떤 조언을 하실 것 같아요? 남자 후배한테요? 네네. 저는 남자 후배한테는 잘 조언 안 합니다. 그럼 여자 후배라고 바꿔보죠. 여자 후배라면 네. 그 후배가 제 마음에 드는지 여부에 따라 또 조언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어쨌든 뭐 저 쉽게 하는 조언으로는 네.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네. 달래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러면 뭐 세상에 여자가 그 여자 하나뿐이냐? 내지는 뭐 세상에 남자가 그 남자 하나뿐이냐? 괜찮아 남자는 네네. 많아 이런 식으로 주로 하죠. 네네. 네. 그럼 과거에 그 반대로 그 후배가 네. 그렇게 뭐 세상에 뭐 남자가 하나뿐 이렇게 말했을 때 돌아오는 답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 위로가 안 돼요. 그쵸? 예, 위로가 안 돼요. 예,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근데 뭐 나는 그래도 그 남자뿐이에요. 또는 나는 그 여자뿐이에요. 그럼요. 그쵸? 그럼요. 뭐 살 수 없어. 이런 말이 있죠. 마치 뭐 저 그냥 뭐 가정입니다만 자식이나 네. 부모 사이에도 야, 세상에 애들 많잖아. 네네. 어린이 대공원 가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내 아이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자, 그래서 이게 제가 네. 아까 그 이 연애하는 경쟁, 연애의 경쟁 형태가 독점적 시장에 가깝다고 그랬는데 그 마찬가지로요. 그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그 상품의 차별화가 성공하면 소비자들은 그 특정 상품을 선호하고 단골이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이 그 단골, 그러니까 제품 차별화가 성공한 기업이 독점적 위치를 가지듯이 헤어진 남자친구 또는 짝사랑하던 상대가 이런 기업과 똑같이 맞아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독점 기업이 되는 것이다. 네네, 그렇죠. 서로에게. 네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면 독점 기업이 있는 경우에 소비자는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이제 현실 시장에서 어떤 그런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은요, 계속 독점적 지위권을 행사하다가 네. 다른 기업이 또 제품 차별화에 성공을 해서 새롭게 등장을 한다면 네. 이제 소비자들 그쪽으로 뺏길 수가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죠.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못 잊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현재는 독점 시장이지만 네네. 꾸준히 제품 개발에 열을 올려야 한다. 네, 누군가 또 다른 이성들이 그렇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저 문제가 생긴 실연한 두 사람에게는 뭐 사실 조언이라는 게 쉽지는 않고 네네. 그냥 뭐 나도 공감한다 마음 아프겠구나 뭐 이런 네네. 얘기인 건데 네네. 결국은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뭐 이런 얘기밖에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으로요. 그럼 연애에 들어가서 이제 가장 명심해야 될 경제 원칙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네네. 그러니까 효용이라는 게 만족인데 네. 우리가 이제 재화를 한 단위 소비할 때마다 총 만족감은 증가하지만요. 재화를 한 단위 소비할 때마다 추가되는 만족감은 계속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추가되는이라는 개념을 한계라는 개념을 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계 효용은 계속 감소한다. 이건 네. 우리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그렇죠. 연애할 때 많이 느끼죠. 네. 항상 그래서 첫 키스의 기억만 강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연애할 때 네. 처음부터 이제 그 이성의 호감을 끌려고 값비싼 선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하면 가장 실패하는 전략이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그 무슨 왜냐하면 선물을 아무리 계속 좋은 선물을 해도요. 계속 갈수록 상대방의 효용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돈은 있는 대로 쓰면서 별 어떤 발전이 없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보통 이런 것도 있잖아요. 특히 남자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매일 집에 바래다 주다가 처음에 예. 너무 고마워하는데 어쩌다 한번 안 바래다 주면 되게 화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이런 한계용 체감 법칙에 의해서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아까 말하던 밀당이라는 게 바로 일종의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 상황에서 어떤 그 자기가 우월한 전략을 좀 남녀 사이에서 그 연애 데이트를 우월한 전략을 찾을 필요는 없겠지만 네. 어떤 그런 우월한 전략을 있어요. 위해서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뭔가 좋고 달콤하고 뭐 좋은 것이 있어도 네네. 그게 처음에는 좋은데 네. 두 번째도 싫지는 않은데 네. 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굳이 뭐 거절하진 않겠으나 네. 점점 더 뭐 이른바 자극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자극은 네. 약해진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신제품의 문제. 이렇게 밀당이라는 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 자극의 그 수치를 높여주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우리가 그 뭐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뭐 나쁜 남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나쁜 남자들이 좀 이렇게 경제학 원리, 한계용 법칙을 체감의 법칙을 좀 체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요 그거는 또? 그러니까 나쁜 남자들이 보통 이제 그 항상 이렇게 여자들한테 이렇게 또는 이성 상대한테 퍼주는 게 아니라 예. 어쩌다 한번 항상 좀 이렇게 실망시키다가 어쩌다 한번 좋은 행동 해주면. 그때 좀 약간 감격하는 경향 그런 게 있는 거죠. 저는 그게 그래서 궁금한데요. 그게 네. 아니 매일매일 열심히 잘해주는 남자보다 왜 먹히는 거죠 그러면? 저도 근데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저 여자 선생님 오시면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예. 자, EBS 수능 강사 문배현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우리가 연애 과정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이 경험들이 이게 경제학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경제학의 원칙은 어떤 게 또 적용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연결해 주셨는데요. 결국 경제라는 게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왜 네.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 네네. 그런 거니까 뭐 어디나 러시아나 뭐 미국이나 태국이나 뭐 우리나라나 비슷하게 늘 적용되는 그쵸. 사람 심리라는 건 비슷하니까요. 일종의 심리학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저 경제 들여다보면서도 항상 이게 경제학인지 심리학인지 네. 참 결국은 심리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쵸. 네. 문배현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에 잡히는 퀴즈.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차예린입니다. 퀴즈도 풀고 경제 상식도 쌓고 선물도 잡을 수 있는 시간, 손에 잡히는 퀴즈 시간입니다. 이번 주 손경제 잘 들으신 분이면 쉽게 맞힐 수 있는 복습 퀴즈로 내드리는데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5만 원권 주요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에 손경제 홈페이지에 올리고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부채로 국가 부도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가 이 기구에 제3차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 기구는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돈으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유로존 상설 구제금융기구인데요. 2012년에 유로존 회원국들이 자국의 국내 총 생산 GDP 규모에 따라 지분을 출자해서 설립했고요. 27%의 지분을 갖고 있는 독일이 최대 출자국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후 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에 대한 중대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요. 그리스에게 또다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합의를 하면 이 기구에서 그리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일종의 유럽판 IMF로 불리는 이 기구의 이름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우리말로는 유로 안정화 기구라고 합니다. 1번 ESM, 2번 ELS, 3번 ETF. 1번은 ESM, 2번은 ELS, 3번은 ETF.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10분을 뽑아서 5만 원권 주요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차혜린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ABC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여러분께서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매일매일 즐거운 드라이빙 브리지스톤 타이어, 환경탈취 전문기업 센텍포토존, 합리주의 감성 캠핑 브랜드 카즈미,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주유권을 드립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현장 경제 리포트 오늘은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우편번호 체계 변경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전기요금 인하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이하나 리포터가 출동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편번호 요즘엔 편지지 않습니까? 편지 봉투에 우편번호 쓰는 일도 많이 줄었는데 거의 없죠. 네. 예, 그리고 대개는 이제 택배 같은 거 이제 인터넷 쇼핑하면 자동으로 우편번호가 기입되니까 그렇죠. 우편번호 쓸 일은 많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이게 체계가 바뀐다고요? 네, 일단 지금은 6자리잖아요. 예. 한 자리 줄어서 5자리로 바뀝니다. 지금은 3자리 쓰고 찍 작대기 긋고 뒤에 또 3자리 썼잖아요. 예, 예. 그런데 새로 바뀌는 우편번호는 5자리를 쭉 붙여서 쓰면 됩니다. 아, 중간에 저 띄우고 쓰는 게 없다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럼 어떤 지금은 네. 1로 시작하거나 뭐 2로 시작하거나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지금은? 일단 지역을 나타내는 일련의 숫자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이 1로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새 우편번호에서는 01에서 09 사이. 이게 서울을 나타내는 번호고요. 예. 제가 사는 인천의 경우는 지금은 4로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21, 22, 23 이게 앞에 오면 인천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구역을 정하는 번호들을 개편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 뭐로 시작한 서울 그 네. 우편번호가 예를 들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지금 우리 광화문 우체국 있잖아요. 서울시 네. 종로구에 있는 지금은 110-110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03187 이렇게 바뀝니다. 110-110이 03187로 바뀐다? 네, 그렇죠. 그냥 다 섞이는 거네요. 아무 연결도 없이 다 처음부터 바뀌는 거군요. 그러니까. 쫙 바뀌는데 이게 또 예. 규칙을 보면 좀 쉽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공은 서울이고 3은 종로구를 나타내는 거고요. 예. 187은 뭐 세종대로에 있는 그런 건물들, 아. 지역을 구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규칙을 알면 좀 알아보기는 편합니다. 네. 왜 바꾸는 겁니까, 이걸? 사실 이렇게 한 건요. 일단은 예. 우리나라가 저도 몰랐는데 소방 권역, 경찰 권역, 우편 배달 권역 이 기관별로 다 다르게 권역을 나눠 쓰고 있더라고요. 예. 아예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통합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또 행정, 읍면동 이런 구분들이 일제강점기 때 그 토지조사 했잖아요. 그때 설정된 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 구분이 모호해졌고요. 그래서 변화가 거의 없는 뭐 산, 큰 도로 위주로 개편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지난해 도로명 주소를 도입했던 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크더라고요. 일단 도로명 주소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구역 설정을 다시 했어요. 이 작업을 국가기초구역 제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구역을 설정하면서 일단 서울은 0번, 종로구는 3번이다. 그리고 종로구 안에서 개동은 056번으로 정한다. 이렇게 구획을 재정비하면서 알아보기 쉽게 번호를 매겼는데요. 예. 이때 정해졌던 이 번호가 새 우편번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새 우편번호의 정확한 명칭은 국가기초구역번호가 되고요. 이미 그러니까 국가기초구역번호는 나눠놨군요. 이미 나눠져 정부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안에서 공무원들은 그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 그냥 우편번호로 쓰자 이렇게. 네. 도로명 주소로 바뀌고 또 바로 새 우편번호까지 바뀌면 혼란이 올 수 있다 해서 네. 조금 늦춰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것도 원래부터 네. 하고 싶었는데 네. 새 저 도로명 주소부터 적응시키고 그다음에 네. 우편번호 바꾸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새 좀 도로명 주소도 벌써 지금도 아직도 혼란스러운데 너 또 우편번호도 또 바꾼다 그러냐 네. 이런 반응도 있겠습니다. 일단 뭐 다 대부분 그런 반응이에요. 어쨌든 적응기를 거치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요라는 게 정부 부처 얘긴데요. 예. 우편번호만 봐도 대충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 왜 미국의 경우도요. 예. 90210 이러면 미국인들은 아 여기가 베버리힐스구나 이러고 알거든요. 90210 이 제목의 드라마도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좀 우편번호만 보면 대충 지역을 예상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비게이션 입력할 때 서울시 무슨 구 뭐 도로명 건물번호 다 이렇게 입력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우편번호만 입력해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CB 뭐 401 하면 케임브리지 거리에 있는 어떤 건물이다 이런 식으로 아. 그 근처까지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예.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편리해지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전기요금 얘기 좀 한번 좀 해보죠. 네. 정부가 올해 여름 7월, 8월, 9월 7월이니까 이미 시작됐군요. 이제 그렇죠.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만 일단 인하해주겠다. 여름에 냉방기 많이 쓰시니까. 네. 그러면 모든 집이 다 할인되는 건지 뭐 우리 집은 얼마나 할인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일단 모든 집은 아닙니다. 아. 우리 집이 예를 들어서 7월부터 9월 사이 한 달 전기를 얼마나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 요금 체계는 6단계로 나눠져 있죠. 기본 요금도 그렇고 누진율도 6단계에 걸쳐서 적용이 되는데 6단계라는 건 네. 쓰는 양에 따라서 그렇죠. 0부터 100kg, 100kg부터 200kg부터 200, 아. 200일부터 300 이렇게 100kg 단위로 단계로 네. 만들어졌고 나눠져 있어요. 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금도 더 내게 되겠죠. 많이 쓰시는 분들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6층짜리 건물로 가정을 하면 이번 정부 발표 안에서는 4, 5, 6층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 잠깐만요. 1, 2, 3층에 사는 사람들 즉 0km에서 100km, 100km에서 200km가 적게 쓰는 분들이죠. 네, 맞아요. 그럼 좀 적게 쓰는 분들은 할인 안 해주고 안 네. 해준다는 건 뭐 작년과 요금 별로 안 달라진다는 뜻이고 안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사, 400부터 600대 쓰는 네, 분들 맞습니다. 이분들만 깎아준다는 겁니까? 300일부터 600kW 사이 이 사이를 쓰면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예. 이렇게 쉽게 말해서 300kW 이하를 쓰면 그냥 원래대로 내시면 됩니다. 이게 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알아보죠. 그렇죠. 먼저. 네. 그럼 299를 쓰는 거하고 301을 쓰는 거하고 좀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아니 왜 굳이 300kW를 기준으로 정해놓은 거지? 라고 예. 찾아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누진제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한 달에 쓰는 총 전기 사용량에 앞에 100단위 숫자가 바뀔 때마다 요금이 확확 뛰거든요. 뭐 200대에서 300대, 300대에서 400대로 넘어갈 때 요금이 확확 달라집니다. 조금 많이 쓰니까 조금 많이 뛰는 게 아니라? 네, 누진율이 적용이 되면 아, 그걸 곱하게 되면 킬로와트당 네. 얼마라고 하는 게 요금 자체가 달라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확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네. 맨 끝에 단위랑 맨 위에 단위랑 뭐 크게는 17배 차이가 난다, 17배 차이가 난다라는 분석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통계상을 보니까 평소에 200대로 쓰다가 여름철이 되면 300대 이상으로 넘어가는 가구수가 가장 많더라. 네. 그래서 300kW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해요. 금액으로는 얼마나 깎아주는 겁니까? 일단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요. 지난해 여름에 한 6만 8천 원 정도를 냈다. 이러면 올해는 계산해보니까 5만 8천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뭐 9천 원, 만 원 정도 할인을 하게 되는데 예. 이거를 혜택받는 전체 가구 평균을 내보면 한 8,800원 정도를 할인받게 되거든요. 전기요금으로는? 네. 쉽게 예. 계산해보면 30평 기준으로 해서 매일매일 에어컨 2시간 정도를 더 켜도 되는 금액이에요. 아, 매일 에어컨을 2시간 정도 더 켜도 한 달에 그럼 그동안 한 8, 9천 원 정도 조금 더 나왔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이게 누진제를 적용하면 굉장히 더 나오는 줄 알았어요. 사실 냉장고나 이런 게 더 많이 쓰거든요. 전기밥솥 아. 이런 게 굉장히 더 많이 드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아. 그런 거. 그래도 밥솥, 에어컨. 밥솥, 비대 네.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비대 맞아요. 가장 조심하셔야 예. 됩니다. 네. 아. 괜히 그동안 애꿎은 에어컨만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좀 에어컨 가지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집에 에어컨 놓고 산 지가 우리가 사실 얼마나 됐으며 네. 에어컨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전기 적게 쓰는 분들도 많고 네. 또 이번 혜택이 그래서 300km 이상 쓰는 분들만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네. 그 이하 쓰는 분들은 왜 그럼 어차피 국가에서 걷어가는 돈 나눠주는 셈인데 왜 이분들은 빼느냐 이런 지적도 있겠네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요. 지금 할인받는 대상들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여름에 전기료를 한 달에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낸 경우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해 8월 달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기료를 얼마나 냈나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3만 3천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7월 달에서 9월 달 사이 봤을 때 100으로 따지면 이번 이 대책과 무관한 가구가 70%의 비율이에요. 네. 일각에서 혜택을 받는 건 뭐 서민층이 아니라 상위 30%에 해당한 소비자 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관계 부처에서는 지난해 계속 유가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연료비 절감분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그리고 300kW 이하를 쓰는 가구는 누진율 부담도 적고 이미 원가 이하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할인 혜택은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할인해주면 혹시 저 안 써도 되는 전기 더 쓰지는 않겠죠? 근데 저도 쇼핑할 때 할인해준다고 예. 하나 더 사거든요. 약간 우려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왜 매년 여름마다 전기 절약 캠페인 벌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정책을 펴니까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 취재하다가 시민분들을 만났는데 네. 이거 겨울에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겨울철 전기도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난방이 잘 안 되는 곳에 사는 좀 어려운 분들이 그렇죠. 난방기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벼락치기 대안보다는 좀 이렇게 근본적으로 왜 누진제 완화 같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기요금은 이것만 가지고 토론해도 1시간짜리라서 이거 참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아무튼 뭔가 대책을 만들긴 하는데 만들 때마다 뭔가 잡음은 있긴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아예 그냥 대책을 만들지 말자. 그러면 아무 욕을 안 먹는데 뭔가 좀 바꾸려고 대책을 네. 만들면 이게 이제 이건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이 나온다는 그런 또 그렇죠. 하소연도 하더군요. 그렇죠. 전기요금은 그렇게 바뀌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어요. 예,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예, 방송 중간에 내드렸던 손에 잡히는 퀴즈는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신청한, 즉 돈 빌려달라고 요청한 국제기구의 이름이 뭐겠습니까? 이게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ESM이었습니다. 보기로 함께 나왔던 ELS와 ETF는 금융상품들의 이름이죠. ESM은 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의 앞글자만을 따서 부른 거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로 안정화 기구쯤이 되겠습니다. 아, 요즘엔 그리스로 시작해서 그리스로 마감하는 한 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스가 내놓은 긴축안에 대해서 현지 시간으로 내일 유로존 정상들이 앞으로 그리스를 상대로 협상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 결단을 내릴 예정인데, 어떤 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스의 운명도 달라지고 또 그 여파가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스와 관련한 중요한 소식들을 또 들어오는 대로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모두 10분을 추첨으로 뽑았고요. 이분들께는 저희가 준비한 5만 원권 주유 상품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 명단은 손경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요. 개별적으로 문자로 저희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습니다. 남은 주말 시원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일요일 아침에도 평소보다 빠른 8시 10분에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